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공존하고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도 공존하고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도 공존하고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괴로운 소리도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한쪽만 존재할 때 세상의 균형은 깨지고 말겠죠. 공존의 가치, 그것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소리나지 않은 피아노가 일본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게끔 해서 피아노 연주자만 헤드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피아노인데요. 이제 귀를 괴롭히던 옆집의 피아노 소리가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듣기 괴로운 피아노 소리가 영영 사라져버린다면 좋은 피아노 소리와 나쁜 피아노 소리를 가늠하는 기준은 어떻게 세우지요? 몇 년 전에 MBC TV에서 했던 드라마였죠. 최명길 씨가 주연한 TV 드라마 그 여자의 메인 테마로 쓰인 쇼팽의 월츠 작품 번호 64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 피아노 소리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소리죠.

다 안 끝났는데. 다이어리 등까지 700-8884.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하지막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체코 민요 요이 요이 요이, 체코의 소련군이 침공하던 그 장면에서였죠. 야밀라 슐라코바의 노래였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로 옮긴 프라하의 봄은 남녀의 기묘한 삼각관계를 주축으로 한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멜로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필립 카우프만인데요. 필사의 도전, 라이스터프를 만들어서 실력을 인정받은 뒤에 다니엘 데이루이스, 줄리엣 비노시, 그리고 레나 올린 등이 출연한 이 영화 프라하의 봄으로 우리와 친숙해진 감독이죠. 이 필립 카우프만 감독이 1990년에 헨리와 준을 발표해서 할리우드의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헨리와 준은 남회기선, 북회기선 같은 문제작을 발표해서 역시 외설 시비를 불러일으킨 소설가 헨리 밀러의 얘기를 그리고 있죠. 어릴 때부터 반항정신과 방랑벽이 심했던 헨리는 뉴욕대학 생활을 두 달 만에 청산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합니다. 하지만 서부에서 알래스카까지 누볐던 방랑 생활에서 헨리가 얻은 것은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1931년에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헨리는 아내 준과 함께 뉴욕 생활을 청산하고 파리로 떠납니다. 아내 준은 직업 댄서로 다른 남자의 정부 노릇을 해서 헨리의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리로 간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죠. 첫째는 골치 아픈 뉴욕에서 헨리를 떼어놔 쓰고 있던 소설을 끝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양성애자인 준이 보다 자유롭게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파리로 흘러들어온 헨리는 그곳에서 작가 지망생 아나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이스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여자입니다. 은행가 휴고와 결혼해 살고 있지만 헨리 밀러를 존경하고 있었죠.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잃어버린 세대의 도시 파리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헨리와 준 중에서 Je deux amours, 나의 두 연인, 조세핀 베이커의 노래였습니다. 이 조세핀 베이커는 미국 미시시피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살다가 죽은 전설적인 여가수죠. 여기서 의미하는 두 연인이라는 것은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파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대히트곡이었죠. 나의 두 연인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는 아나이스의 성적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나이스는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운 삶과 강렬한 사랑을 원하고 있죠. 그런 그녀에게 밀러의 등장은 인생의 큰 전기였습니다. 아나이스는 밀러를 만나자 그의 문학적 천재성, 자유로운 사상, 그리고 야수적인 매력에 빠져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지요. 안개 낀 파리의 골목에서, 컴컴한 밀러의 골방에서, 그리고 아나이스의 불륜의 침실에서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을 같이 합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살이 자행됐던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유럽. 그곳은 헤밍웨이나 위대한 개츠비의 피처랄드 같은 잃어버린 세대, 로스 제너레이션의 문학에 영향을 받아서 염세적인 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럽의 중심, 파리의 분위기는 뽀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지요. 스산한 바람이 부는 회색빛 거리와 칙칙한 붉은색의 유곽, 그리고 묘한 느낌을 주는 꼭두각시 인형극, 마리오넷.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격렬한 무한대의 사랑이 펼쳐집니다. 아나이스나 밀러 모두 배우자가 있는 몸이었지만 로스 제너레이션 특유의 그 절망적인 자유로움에 사로잡힌 두 사람에게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준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바뀌고 맙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매력을 지닌 밀러의 아내 준이 등장하자 이들은 삼각관계에 빠집니다. 아나이스가 양성애자인 준의 신비스러운 매력에 빠지고 만 것이죠. 아나이스와 준은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이끌고 이때부터 밀러와 준, 아나이스는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연인들로 함께 살아갑니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 아나이스의 남편 휴고만이 관망자로 먼 거리에 존재할 뿐이죠. 이들의 사랑은 어쩌면 궤도를 벗어난 기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자유, 인간의 가장 은밀한 부분인 성, 그 성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로를 갈구하는 이 세 사람의 격렬한 사랑은 헨리 밀러의 소설만큼이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놓고 있죠. 켈리와 준 중에서 권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할리 밀러는 결국 아나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소설 북회기선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나이스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할리 밀러의 파리 시절 이후에는 할리와 헤어지지요. 하지만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휴고가 뉴욕으로 발령을 받은 뒤 뉴욕에서 다시 할리와 만납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1977년까지 헨리의 곁에서 정신적인 지원을 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필립 카우프만이 자신들의 얘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하자 그를 만나서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영화는 몇 부분의 과도한 정사 장면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새로운 등급이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NC-17등급, 즉 17살 아래의 관객은 입장할 수 없다는 등급인데요. 이것은 성인 영화를 가리키는 R등급과 포르노그래피를 뜻하는 X등급 사이에서 예술성을 기준으로 포르노그래피와 구분이 되는 영화를 위한 새로운 등급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논쟁에서 헨리와 준이 이긴 것을 뜻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비디오로도 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사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화가 담고 있는 레즈비언적인 사랑, 또 검열 당국이 보기에는 무절제한 성풍조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무한도의 자유 추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바르톨루치의 파리 회사의 마지막 탱고가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영화도 아직까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으로 나왔던 우마 서먼의 신비한 매력이 돋보이는 이 작품, 어쩌면 에로티즘의 예술성 여부를 묻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헨리와 준, 이 영화에는 헨리의 친구로 드뷔시가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요. 그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악장이 정경화의 연주로 삽입되었죠. 들어보시죠.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악장 정경화의 연주로 오늘 감춰진 걸작 헨리와 준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마다 나와서 영화음악의 뒷얘기를 아주 풍부하게 펼쳐주시는 분이죠. 서남준 씨,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음악, 영화 이야기인가요? 아마 정은임 씨도 아실 거예요. 요즘 외신을 보면은 네. 예전에는 별로 들을 수 없었던 소식이 가끔 담겨지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음반 경매에 관한 그런 소식이에요. 그 크리스티니 소더빈이라는 그 이름 그렇게 낯설지 않죠? 네, 예, 경매 회사. 예, 유명한 경매 회사인데. 네.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그 미국의 소더비에서는 엘튼 존이 그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네.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희귀한 그 LP 레코드와 또 45회전짜리 싱글 레코드 있죠? 네. 이걸 대량으로 내놨어요. 네. 이걸 경매에 붙였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비틀즈의 초기 앨범이라든가 롤링스톤즈의 원반 같은 게 뭐 장당 몇백만 원 이렇게 팔려나갔어요. 네. 심지어 손바닥만한 그 45회전짜리 싱글 레코드도 네. 몇백만 원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최근의 소식은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비틀즈가 스타가 되기 전에 고향인 리버풀시에 있는 캐번이라는 지하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우연히 그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서 이름 없는 레코드 회사에서 네. 녹음하는 반이 있어요. 네. 그것도 역시 45회전짜리인데 예. 2천만 원에 경매가 됐어요. 그만큼 희귀하니까요. 예,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것은 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컴팩트 디스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급격하게 그 음악의 오가들이 그 LP 코드에서 그 컴팩트 디스크로 전환한 과정에서 LP 코드의 그 골동품적인 가치, 네. 희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행사가 잦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그 레코드장 구석에 네. 옛날 LP들 이렇게 푸대접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컴팩트 디스크만 매달리지 마시고 원반 같은 건 잘 보관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희소성을 띠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우표와는 달리 아직 LP 레코드는 그 희소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해요. 네. 우표 같은 경우는 왜 우표첩이 있고 네, 네. 몇 년 우표는 얼마라고 이렇게 물론 액면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 정은임 씨나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는 옛날 그 음악의 희귀 그 LP 레코드는 골동품적인 가치가 인정이 돼서 아마 가격이 먹여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그 레코드 소식도 있고 해서 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네. 가장 오래된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를 한 장 준비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우리 FM 영화음악 애청자 여러분들도 더 관심이 있어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도 사기도 하고 또 CD도 모으시지만은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오늘날처럼 그 이른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라든가 레코드라는 개념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영화들 그 음악 조류를 좀 틀어주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그럼요. 때가 많아요. 예. 저기, 뭐 방송국의 레코드실하면 당연히 수많은 음반 자료가 있어야 되지만은 레코드실을 이렇게 뒤져봐도 예. 아, 참 이것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레코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감상해볼 음악은 1948년에 나온 그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의 네.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입니다. 예. 아니, 48년이면 벌써 45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는 영화를 만들어도 거기 담긴 대사나 또는 음반을 그 레코드화하는 일은 하질 않았었어요. 예. 번거롭고 네. 또 영화 음악에 대한 그 인식이 덜 돼 있어서 예. 굳이 그 레코드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참 드물었어요. 근데 햄릿 앨범은 어떻게 돼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우연히 이걸 구했는데요.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귀한 그런 네. 작품이 45년 전에 이게 나왔다는 게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죠. 그래도 네. 언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 1호가 나왔다는 식의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는 네. 아마 누군가 좀 연구하고 그래서 기록을 좀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영화 음악 음반에 대한 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악보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지만은 그 레코드상으로는 어느 작품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제1호다는 그런 기록은 없고 다만 네. 미루어서 짐작하건대 아마 그러니까 토키가 만들어지고 나서 음반산업이 대전 이후 점점 활기를 띄어갈 무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은 48년에 햄릿이 나왔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 지금 가지고 있는 네. 49년에 제3의 사나이가 나왔는데요. 네. 제3의 사나이의 그 해리 라임의 테마가 네. 그 무렵에 영화 음악으로서는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그 아직 제가 제3의 사나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 갖고 있는 건 아직도 CD화는 되질 않았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죠. 로렌스 올리베가 41살 때 그쵸. 작품인데 보셨죠, 영화? 네. 근데 네, 뭐 얼마 전에 멜 깁슨의 햄릿도 했지만은요. 네네. 아마 멜 깁슨의 햄릿 중에서 To Be or Not To Be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네. 그 장면 기억하시면서 이 대목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목이 역시 이 햄릿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To Be 그래서, or Not 네. To Be 장면이었어요. 네. 굉장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어도 영화로 만들어진 햄릿이 그렇게 없었던 때고 네. 자신이 어떤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이 작품을 생각을 했었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햄릿이 이 대사를 말하는 장면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예. 정말 혁명적인 그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것이 우리가 본 그대로인데 햄릿이 북해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 엘시노 성벽의 꼭대기에 앉아서 네. 생각에 잠겨있는 제목에서 네. 시작이 되는데 네. 카메라가 위에서 롱숏으로 이렇게 쭉 성을 잡다가 점점 그 햄릿의 등 뒤로 가서 네. 머리를 클로즈업 시키죠. 네. 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 햄릿의 금발이 보입니다. 머리를 뒤쪽에서 카메라가 다가가서 클로즈업 시키면서 동시에 재미있는 것은 보통 감독 같으면 아마 햄릿의 입을 통해서 대사를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은 로렌스 올리비에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죠. 네. 그러니까 대사가 미리 녹음해둔 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리 녹음해둔 그 햄릿 올리비에의 목소리로 대사가 일종의 의식의 흐름으로서 네. 나오는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점은 장소는 당장 뛰어내리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네. 높은 성벽의 꼭대기입니다. 예. 따라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를 고민하는 이 독백이 영상으로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네.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멜 깁슨의 그 햄릿을 보면 약간은 실망했어요. 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만 네. 특히 이때 음악은 네. 그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인 그 윌리엄 월튼 경이 예. 작곡을 했는데요. 네. 물론 클래식 음악 작곡가입니다. 근데 대사에 전에 흘러나오는 아주 날카로운 관현악의 흐름이 긴박한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한번 45년 전에 네. 낡은 음반이지만은 아마 생생하게 골동품적인 가치를 아마 소리로서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들어보죠. 예. chose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To sleep. A chance to dream. Aye, there's the rub.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 There'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For who would bear the whips and scorns of time, the oppressor's wrong, the proud man's contumely, the pangs of despised love, the law's delays, the insolence of office, and the spurns that patient merit of the unworthy takes when he himself might his quietus make with a bare bodkin? Who would fardels bear to grunt and sweat under a weary life but that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the undiscovered country from whose bourne no traveler returns. 약간 튀는 듯한 이 판에 뒤에 파도 소리가 깔리고 이 음성이 들리고 하는데 상당히 그 목소리 자체도 음악적이네요. 로렌스 올리비에의 음성이. 올리비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요. 네. 그 올리비에가 런던의 올드빅 극장에서 햄릿을 할 때면은 네. 처칠 수상이 제일 객석 앞자리에 앉아서 올리비에가 예를 들면 투비와 나투비 장면 할 때는 앞에서 콘서트로 따라 보곤 했대요. 아, 그래요? 그만큼 그 팬이었는데 예. 사실 정은임 씨 말씀대로 예. 로렌스 올리비에의 그 셰익스피어의 대사는 네. 그 발성 그 자체가 굉장히 음악적이에요. 예. 굉장히 부드럽고 네. 특히 41살 때 올리베가 햄릿으로 나온 네. 이 대목에서는 그 뭐랄까요. 올리베 연기생의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이 귀를 통해서도 잘 전달이 그렇죠. 되네요. 그리고 오늘날 네. 45년이 지난 오늘날의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요 짧은 장면 하나지만은 네. 그 올리베의 영화인으로서의 그 안목이라든가 재치, 상상력의 풍부함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네. 장면처리 같은 거. 그 정통 셰익스피어 배우라서 그런지 이 장면을 굉장히 로렌스 올리비에는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멜 깁슨의 이 장면은 뭐랄까 그 좀 색다르게 해석을 해서 예. 그런지 그냥 흘러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더 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올리비에의 이 굉장히 풍부하고 부드러운 네. 발성이라든가 특별히 느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절제된 감정의 네. 그 내면적인 독백 같은 것이 그때까지 어느 햄릿과도 또 달랐고 지금까지도 올리비에의 햄릿상은 굉장히 그 독창적입니다. 어떤 교과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프랑코 제프렐리 감독 또한 또 셰익스피어에는 전문가고 네. 그가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이 나온 지 43년 만에 재창조해낸 햄릿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액션 스타로서 낯익은 그 멜 깁슨이라는 인물의 캐스팅 여기에도 뭐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겠어요. 그보다는 또 멜 깁슨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고 네. 적어도 발성이나 발음에 관한 하나는 또 로렌스 올리비에와는 어쩔 수 없이 네. 차이가 난다는 점을 네. 감안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제가 뭐 로렌스 올리비에와 멜 깁슨의 어떤 두 사람의 그 연출상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43년 만에 재해석된 그 햄릿에서 특히 죽음 장면에서 프랑코 제피렐리는 그 상당히 그 43년 작품보다는 조금 후퇴한 느낌도 들어요. 물론 보셨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지하묘 석관 옆에서 비스듬히 차디찬 그 석관에 손을 얹고 읊조리는 그 올리비에 대사, 멜 깁슨의 대사. 물론 그 자체로 전체적인 죽음의 분위기를 풍기지만은 역시 그 절벽 위에서 보여준 대사만큼 어떤 그 현실적인 감정은 좀 뒤떨어진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멜 깁슨의 햄릿이 오히려 그 아주 활달하고 힘찬 햄릿의 모습을 연출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대사를 얘기를 하면서도 죽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말투에 더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특히 멜 깁슨의 영화를 보면서 과거에 멜 깁슨이 나왔던 영화들이 하나같이 액션 영화고 또 그 영화 속에서의 멜 깁슨의 대사란 건 대개 다 짧은 대사들 뿐이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대사 소화도 문제였겠고, 특히 그 발음상의 문제가 큰 핸디캡이었는데, 아무튼 그런대로 멜 깁슨이 참 훌륭한 햄릿을 소화해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족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햄릿을 처음 본 것은요, 그 6.25 때입니다. 그 피난 시절에 김동원 씨가 햄릿을 맡고 황정순 여사가 그 어머니 등장하는 무대 그 햄릿이 우리나라는 최초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극 배우들이 로렌소 올리비에의 햄릿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48년에 만들어졌고 또 얼마 있다 6.25가 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 명작을 놓쳤죠. 그다음 50년 이후에 우리가 햄릿을 보고 지금까지 고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햄릿만큼 재해석이 자주 가해지고 또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도 드물리라 생각합니다. 햄릿은 로렌소 올리비에와 멜 깁슨 외에도 여러 작품이 있어요. 그렇죠. 연극으로는 뭐 계속해서 재해석이 가해지고요. 심지어는 히피 햄릿도 있고요. 별의별 햄릿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멜 깁슨의 햄릿 중에서 바로 그 고뇌하는 대목 특히 애니오 모리콘의 음악과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갖고 계신 옛날 LP들 버리지 마시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판도요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날갯순의 함례 중에서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를 외치던 바로 그 장면에 흐르던 곡,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의 이수 씨, 대전 동구 용문동의 정경숙 씨, 그리고 8월 31일에 오빠의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하신 서울 성동구 중곡 4동의 유희진 학생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그랑블루의 서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